세트 42,400원 42,400원에 여러분을 모십니다. 허리춤, 대춤, 목대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 때로는 영화 배우 같아, 때로는 코미디언 같아, 때로는 탤런트 같아, 때로는 가수 같아. 너의 기분에 따라 나 그대의 연예인이 돼요.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. 언제나 저를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. 가! 그대의 연예인이 돼요.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.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. 그대의 연예인이 돼요.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. 언제나 처음 같은 난 당신의